밤에 잠들 도르고 오늘도 섞어 마신 술 그리고 당연하게 찾아가는 내 집 내가 어떻게 해줘 너란 향수를 이러면 돼 안 되는 걸 알아 근데 널 만나고 또 달아올라 너와 나 이미 돌아가기에는 진 시간이야 네가 됐어 이렇게 또 눈을 감아 던져버릴 듯 안고 싶어 나 지금 이 순간 네 이마에 내 입술을 맞춰야 할까 싶어 마 검정 소파에 누워 기대 whoa, whoa, whoa, whoa. 우리 둘만의 빔을 야대서 whoa, whoa, whoa, whoa. 견적한 땀이 우리 몸을 감쌀 때까지 yeah. 저 별이 널 도망가고 쥐집 살 때까지 너도 날 원하잖아 저 멀지는 빛이 우리 안을 땡기 필코 우리 눈 깨들 거야 We miss no story